줄기 불이 되어서 눈 속이도 푸른 사 키워가리라. 꽃이 피는 봄날을 안아 오리라. 꽃이 산인의 희망도 설레이는 푸른 숲 이솝꽃필이 노를 바치리 이내 청춘.